내 눈에 너를 담아내는 중이야. 싫지 않은 표정 That's the key. 내 지친 하루의 끝엔 너만 보고 싶으니까. 내 생각이 매일 움트다 작은 감정으로 도단아 어느새 내 몸속 깊숙이 난 자라나봐. 바라보기에는 모자라 손이 닿아버린 그 순간 네가 내 맘속에 피어나. So baby, can I be your boyfriend? Can I? 네가 알지 못한 세상 알려주고 싶어. So baby, can I be your boyfriend? Can I? 네가 원한다면 그걸 전부 주고 싶어. Oh baby, oh baby, yeah. 너의 향기가 내게 행복해질 수 있게. Oh baby. 늘 같은 mood 넌 나를 불어내는 masterkey. 황홀한 네 색깔이 내 하루를 바꾸지. 네 생각이 매일 움트다 어떤 감정으로 도단아 어느새 내 몸속 깊숙이 넌 자라나봐. 너의 세계 나도 물들어 손이 닿아버린 그 순간 네가 내 하루에 피었나. So baby, can I be your boyfriend? Can I? 네가 알지 못할 세상 알려주고 싶어.